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조선에 남조선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27일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천안함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조선의 핵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제재를 받을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27일 개성공업지구 육로 통행의 전면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8일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조선에 남조선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27일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남조선으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고 북조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평양에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남조선의 입장과 북조선의 답변, 그리고 중국 군대 자체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모든 1차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힌 것은 북조선 입장이 담긴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가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조선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곧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남조선 입장에 세심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설 것이라고 26일 전했습니다. 남조선을 방문하는 원자바오 총리가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북조선을 비판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천안함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조선이 이번 사태의 배후임을 거듭 확인하고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등 제재안 도출을 위해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에서는 중국 측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남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안함 후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특히 남조선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기에 앞서 남조선과 중국 정상회담과 이어 주말에 열릴 남조선, 중국, 일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조선에 핵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제재를 받을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조선이 끝내 핵 폐기 의무를 무시할 경우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북조선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이 핵을 폐기하면 체제 안정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상기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남조선이 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4년 전 부시 행정부 때 포함됐던 6자회담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깊어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조선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인민군 총참모부가 27일 개성공업지구 육로 통행의 전면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8일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남조선의 출입 계획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28일 입주업주 관계자 578명이 북조선을 방문하고 740명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오전 8시 반부터 첫 출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효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남북한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남한 청년 유주용 씨와 북한 청년 장길 씨, 그리고 김명 씨, 김춘혜 씨, 박신혁 씨가 참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월 8일, 즉 내일이면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북한에서 오신 박신혁 씨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안윤미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크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굶어죽고 몰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도 30만 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최고 지도부가 바뀌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한국만 해도 1997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당시 신한국당의 김용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으로 최고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또 2007년에는 민주당이 국가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었고요. 최근 일본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고 심지어 대만의 진수편 총통은 부정부패 혐의로 정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인민들을 굶겨 죽인 경제 실패 속에서도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여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민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항상 감시되니 그 어느 누구도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 인권 이야기의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감시 체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국가의 감시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등 바깥 일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물샐틈 없는 감시 체계가 인민들을 억제고 있습니다. 잠을 잘 시간까지도 숙박검열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찾아왔는지를 감시하니 말 다했습니다. 인민 감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구는 아시다시피 국가안전보위부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부서지만 사실상 인민감시기구라고 봐도 됩니다. 기업선은 물론 말단 행정구역인 리와 동해까지 보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 학교마다 담당 보위원이 있고 군대 조직에는 보위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지도부를 반대하는 시위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인민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민들을 감시하고 그것으로 처벌하고 있는 일은 북한에서는 아주 당연시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시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민반장을 이용한 공개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시입니다. 이들 인민반장이야말로 감시의 제1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민반장은 일상적으로 가정집들을 돌면서 해당 인민반의 가정집 내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네 집에 어떤 손님이 왔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속속들이 알고 이를 보안원이나 보위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반장의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 신뢰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인민반장을 잘못 만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탄광리나 외진골 안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다음으로 몰래 활동하는 감시원이 있으니 그것은 보위원들의 공작서저, 즉 비밀정보원입니다. 이 공작서저는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비밀에 붙여 가족들까지 모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까지 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까지 정보원으로 선발해서 평생을 김정일과 노동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의 감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7처가 그것입니다. 7처는 김정일 가계의 비밀을 지키고 소위 백두산 줄기를 인민들 사이에서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김정일에게 자식이 있는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숨겨둔 첩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잠시라도 궁금해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가 인민들을 감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인민반장과 비밀정보원을 동원해서 인민들의 일거일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40년 전인 196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닉슨이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상대방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닉슨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미국의 위터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물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려 했다는 것에 대한 교훈거리로 여겨지지만 도청 같은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국가에 의한 감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시는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규약은 어느 누구도 사생활이 감시받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북한의 감시 체계는 참으로 기가 찹니다. 비밀정보원과 치밀한 감시 체계로 인해 서로가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지도부가 스스로 감시 행위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장마당이 성하고 인민들이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시 체계를 허물어내는 일은 바로 인민들이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인민반장과 비밀정보원이 자각을 높여서 감시 행위를 점차 중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위원이나 보안원이 감시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인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남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아, 요즘 피부가 안 좋아서 걱정이야. 아무래도 쓰고 있는 스킨 로션을 바꿔야 할까봐. 어? 스킨 로션이 뭐야? 네. 스킨 로션은 피부 보호에 쓰는 화장수를 가리키는 외래어입니다. 북조선에서 쓰는 살결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조선에서는 피부 상태에 따라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등으로 구분해서 각 사람의 피부에 맞는 살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세계 화장품 업계에서 7위를 차지하는 큰 시장인데요. 최근에는 한류라고 해서 중국, 대만, 홍콩 등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남조선의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대표적 군사 전문 기자인 정경훈 기자가 출연하는 남북 군사 비교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6일 남조선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패거리는 중국을 방문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김정일의 대북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정일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평양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김정일의 모습이 남조선은 물론 일본, 미국 언론에도 노출되면서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은 신장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병이 겹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지금 나이 어린 김정은을 대장님이라고 추켜세우며 하루빨리 자신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12일 김정일 패거리는 재미있는 주장을 폈습니다. 바로 핵융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월 12일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 핵융합 성공은 발전하는 북한의 첨단과학 기술 면모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코웃음 치며 헛소리라고 일축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발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노동신문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뒤 중국 관영 언론들은 그 진위를 의심하는 기사와 함께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북조선이 핵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조선의 핵융합 기술은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북조선 당국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북조선이 겪고 있는 위기는 외세의 침입 때문이 아닌 김정일 집단의 무분별한 핵 보유 의지 때문이라며 핵게임을 계속할수록 이 위기가 커지는 만큼 당장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산당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도 북조선의 발표는 과학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자오시 대변인은 북조선의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태도에 대해 북경에 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그동안 북조선을 감싸는 행보를 보이던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하게 북조선을 비판한 것이 김정일 정권을 바라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현재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패거리가 인민군 여러분들께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테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상황을 원해왔습니다. 2009년 5월 김정일 패거리가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중국 관영 언론이 사설과 주요 기사로 북조선을 비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조선 제재안 결의안에도 동참했었습니다. 이런 기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북조선이 억류한 미국 여기자 두 명을 구하려고 북조선을 방문했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전문지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인은 이런 북미 양자 접촉이 비핵화라는 핵심 화제에서 계속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평화 발전과 중국 국민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다 김정일이 늘 주장하는 북미 직접 접촉이 있을 경우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조선과 중국 관계가 괜찮아지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번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던 겁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김정일은 북조선의 비핵화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말을 한 지 불과 열흘도 안 돼 핵융합 기술 개발을 들고 나오자 중국 공산당이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때문에 관영 언론 황구시보 등은 이를 두고 줄타기를 하는 북조선이 관객을 자극하려고 더 높이 뛰어오를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은 관객이 아닌 줄타기를 하는 본인이라고 비판하며 북조선은 상당히 허약한 국력으로 거인들과 위험한 공방전을 하고 있다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 유력 언론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북조선 보호는 이제 한계에 달했으므로 북조선은 중국의 완충 국가론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3월 26일 남조선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남조선 언론인 중앙일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의 후나바시 요이치 주필과 긴급 대담을 가진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후나바시 요이치 주필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는 남조선뿐만 아니라 중국도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북조선을 완충국가로 삼으려 하는데 그 생각은 오래 못 간다. 지금은 중국이 안 그런 척하지만 북조선 자체는 이미 실패한 국가다. 실패한 나라를 완충국으로 삼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후나바시 요이치 주필은 중국의 생각은 실패했다며 북조선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육자회담 같은 평상적 접근도 이제는 그만둘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이 북조선 지도부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지금 북조선 권력층의 절망감과 권력 승계 시점에서 정권 유지 위기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그에 따르면 지금 김정일 패거리 내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기를 정리하기 위한 돌파구로 만만하게 보이는 남조선 초기함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지도자로 꼽히는 김정은이가 젊은 혈기를 주체 못하고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지른 행동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병실 생활도 안 해본 주제에 포병에 관심이 많답시고 포탄 개조를 하며 논다는 게 남조선에조차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이치 주필은 군사 대응은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길이라며 남조선은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잉 대응은 자칫 김정일 패거리 내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번지면 남조선의 번영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해설이었습니다. 요이치 주필은 이번 사건의 해결책으로 남조선과 일본, 미국의 안보 동맹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김정일 체제 붕괴에 따른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김정일 패거리가 핵융합 성공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김정일 패거리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들의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김정일 패거리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는 예측은 중국 공산당의 미래 전략에 있어 과연 북조선이 전략적 자산인지에 대한 당 상부의 재검토가 천안함 사건 이후 계속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정일 체제는 3에서 5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정일 체제가 세습되고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그의 말이 100% 맞아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 주필의 의견이라는 점과 남조선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의 의견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패거리가 인민과 인민군들에게는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보는 김정일 패거리의 모습에는 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민군 여러분, 현재 북조선 내 그리고 인민군 사이에서 우리 인민군이 남조선 괴뢰들에게 한방 먹였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조선 해군이 한방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 소문이 퍼지도록 묵인한 대남사업부서나 정찰총국, 보위부는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주변의 군관이나 장령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과거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했던 일제가 진주만 공격을 한 뒤 어떻게 되었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진주만 공격을 지휘한 일제 제독이 공격 직후 자신의 부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번 천안함 사건의 주동은 김정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앞으로 남조선 인민들의 복수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놈은 지가 워낙 똑똑해서 남조선에 한방 먹였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대인은 막사에서 이들에게 줄 사탕 주머니를 정성스레 포장했고 그가 출격할 때마다 활주로 끝에서는 사탕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군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는 징계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 당국의 후원을 받아내게 되었죠. 50년이 지난 1998년 사탕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 고마움의 보답으로 헬보슨 대위를 독일로 초청했고 베를린 시의 어린이들에게 50년 전의 선행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랑은 어떤 법보다도 위에 있고 어떠한 지식보다도 오랜 감동을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황해남도 장년군 장년읍에서 협동농장 기술준비실 실장으로 일하던 최인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탈북농민이 바라본 남과 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농민 최인정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샛별군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10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꾼은 밥을 든든히 먹어야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다시피 농민과 그 가족들은 노동자와 똑같은 배옥을 탑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노동자는 15일 배옥을 타지만 농민은 1년간의 배옥을 분배로 받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농민들에게 쥐꼬리만한 분배를 주고는 애국이다 뭐다 이름조차 세기 힘든 각종 민무의 세금으로 농민이 목숨 같은 마지막 남은 나날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 생사의 기로에서 탈북해야만 했던 저와 저희 가족이 중국 농촌에서 경험했던 풍족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숨겨준 조선족 김아바이는 어느 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훈춘 장마당 구경 가자. 우리는 장마당 구경 호기심으로 좋아했지만 근심도 컸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김아바이, 중국말을 모릅니다. 김아바이는 여긴 조선족 자치주여서 절반 이상이 조선 사람들이야. 조선말 해도 일 없어. 그런데 중국에선 아이 하나씩 낳으니까 넷씩 뭉쳐다니지 말아라. 조선족들은 아이 둘까지 낳을 수 있으니까 둘씩 짝지어 구경하면 일 없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중국 땅에서 훈춘 장마당에 갔습니다. 장마당에는 없는 것이 없었고 처음 보는 과일과 먹을 음식으로 굉장했습니다. 저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저희 12살 막내 아들이 뱀이다 하고 놀라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누렇고 거무스러운 뱀 같은 것이 둘둘 말아 있는 순대 음식을 보고서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김아바이는 귤, 참치, 수박, 땅콩, 과자, 돼지고기 등 갖가지 식료품을 샀습니다. 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나서 자라 처음으로 귤, 수박, 참외, 땅콩,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아바이에게 저는 궁금한 점을 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강릉이 영양 땅지 같은 농법이 있습니까? 김아바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인민공사 때 조선에서처럼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지. 집단적으로 식당에서 밥도 먹은 적 있고 또 공부한 인테리어들과 옛날 잘 살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농촌으로 추방시킨 적도 있어. 그게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일어난 일이야. 조선에서 강릉이 영향단지 농사하느라 전국 학생과 인민들이 동원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강릉이 씨를 뿌리나 강릉이 영양단지를 만들어 심으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북조선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영양단지 만든 일을 한다니 참 농사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이야. 좋은 농법은 바로 농민 자신이야. 김아바의 말은 진정 땅을 사랑하는 농민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땅을 농민에게 주고 경작도 농민에게 맡길 때 풍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가 두만강 강 하나를 두고 믿을 수 없는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궁핍한 나라로 변하였고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부러움이 나라로 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다섯 사람 중 한 명은 조선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두 나라 지경에서 친척 방문이 오고 갔습니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은 호기심까지 더해서 더 잘 전달됩니다. 북한 농민들은 중국 농민들에 대하여 부러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선 개들도 이 밥을 안 먹는다. 라고. 지금도 북한 농민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강릉이 영양단지 이식을 위하여 얼음을 까고 강바다 개토를 지게로 퍼올리고 있습니다. 소토를 굽고 산에서 부시토를 끌어내고 가마목 구들째를 파냅니다. 인분 퇴비를 밭에다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릉이 영양단지 심기와 강릉이 십뿌리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힘든 농사법인지 비교해 봅시다. 우선 팥가리한 포전에 강릉이 영양단지 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퇴비, 부식토, 객토, 소토제 등을 채로 칩니다. 질소 비료를 한 대 섞고 물을 부어 익입니다. 두 개짜리 영양단지 기계로 찍어서 차례로 넣습니다. 강릉이 씨를 하나씩 넣고 구멍을 부시토로 덮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고 비닐방막을 덮습니다. 비닐방막 경비를 써야 합니다. 강릉이가 싹트면 비닐방막을 낮에는 열어주고 밤에는 덮습니다. 뭐가 자라면 밭가리 한 이랑에 곽지로 구덩이를 팝니다. 강릉이 영양단지를 한 개씩 넣습니다. 비료가 있으면 덧주고 물을 붓습니다. 하나씩 복토합니다. 좋은 점은 애벌 김을 한번 안 매도 됩니다. 또 생육 날짜를 15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육 날짜가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강릉이 씨 뿌리기를 봅시다. 밭가리 한 다음 강릉이 뿌리를 걷어냅니다. 작은 우치로 밭고랑을 쬐고 나갑니다. 뒤로 강릉이 씨를 간격 맞추어 떨굽니다. 퇴비와 비료를 강릉이 씨 옆에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발로 씨를 폭타하면서 나갑니다. 좋은 점은 공정이 단순하고 쉽고 빠릅니다. 옥수수도 일대잡종으로 얼종, 중간종, 늦종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옥수수 생육 날짜를 택하면서 제철에 심으면 영양단지 한 것과 수확량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에 그 비료, 그 퇴비가 그 밭에 똑같이 심고 뿌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선진농업국도 북한 주체 농법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가치로 평가합니다. 옥수 영양단지 이식법은 너무도 곤욕스럽습니다. 지금도 배고프고 힘에 부친 북한 전체 대학생, 중학생들과 사무원, 노동자들이 힘든 수고와 피곤이 절절히 안겨오는 듯합니다. 농민에게 땅을 주고 농사를 맡기면 다 알아서 합니다. 밭가리 농부에게 땅이 차려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서 가족을 찾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인 어머니 호경애 씨가 딸 배현옥 씨를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배현옥 씨는 2004년 2월 18일 총진시 교동에서 헤어진 뒤 소식이 없다는데요. 배현옥 씨는 1980년 12월 7일 생이며 입술 위에 호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딸 배현옥 씨가 중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배학수, 배남수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허경애 씨가 배현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배현옥 씨나 또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는 양국의 관계 발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적으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논의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과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을 아실 것입니다. 원래 악행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라도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도 침묵으로 일관된 지난 한 주간의 김정일의 행적에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을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김정일 정권의 천안함 격침 사건으로 인해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북조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물론 최근 러시아까지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근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 동참을 설득했으며 중국은 28일 원자바오 총리를 남조선에 보내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는 여러분도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김정일 정권을 보호해온 중국 또한 더 이상 내세울 명분이 없자 남조선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중국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합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김정일이 벌을 받으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까지도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정일의 독재가 계속되는 한 여러분은 김정일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목이 옥죄어 들수록 화폐개혁을 능가하는 만행을 계속 저질러 동포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남조선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손을 잡은 뒤 김정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일어나신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안팎으로 공격을 당한 김정일 정권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동포 여러분께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 아실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의 무력 도발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여러분은 김정일의 폭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실 테니까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일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궁지에 몰린 김정일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 여러분을 전쟁터로 내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김정일은 그러는 사이 평양과 남포 간의 땅굴 혹은 차강도의 땅굴을 이용해 저 혼자 막대한 달러를 챙겨 중국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터로 내몰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남조선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모든 군사력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김정일의 거짓 선전에 불과하며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은 동포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혁명이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굶주림인 줄도 압니다. 북조선 내부의 상황도 모르면서 혁명만을 촉구하는 외부 세계를 원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쉬운 혁명은 결코 없었습니다. 막강한 독재 세력에 대항해 일으키는 혁명은 필연코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희생이 두려워 일어서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희생된다는 점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5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은정 양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박은정 양이 어머니와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14살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장사를 하려니까 이제 당연히 학교에 못 갈 거 아니에요. 네.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뭐 데리러 온다든가 뭐 가정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저희 할머니네 집이랑 저희 집이 좀 떨어졌어요. 한 30리 길이 돼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맨날 학생들이 데리러 오고 또 심하면 선생님도 데리러 오거든요. 아니면은 막 학생 전체가 막 데리러 올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할머니 집에 간 것도 있고요. 또 집에 있다 보면은 그쪽에는 장사하려면 또 시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 원래 집은. 그래서 시장 나가서 하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보는 눈도 있고 또 그 동네에서 14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창피한 것도 있고 해서 할머니 집에 가서 거기는 그래도 아이들이 별로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전체 학급 학생들이 집체적으로 데리러 오거나 네. 선생님도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제 집에 있다거나 네. 그래서 데리러 온 학생들이나 선생님한테 걸리는 경우 뭐 끌려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학교에 불려갈 거 아니에요. 네. 네. 불려가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불려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또 사정을 되게 빤히 잘 아세요. 동네가 되게 작다 보니까 누구네 집, 누구네 엄마, 뭐 누구네 언니 다 중국에 갔다 와 이렇게 소문나면은 되게 좀 불쌍한 사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많이 위로해주고 선생님들도 네가 네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네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학교 가서 출석은 참가하고 하루에 뭐 한 시간 듣든 두 시간 듣든 출석만 참가하고 가면은 우리 뭐라 안 하겠다고 네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계속 피하려고 그랬었어요. 학교 와서 출석만 그어놓고 네. 그렇게 하고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마음대로 하라 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정신이 학교 가서 뭐 공부가 제대로 되겠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식량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밥을 먹지 못해서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땠나요? 네, 저희 반에만 해도 또 거기는 학교 안 나가면은 학급 전체의 출석률이라는 게 떨어져가지고 선생님들이 되게 고달파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혼나니까 아이들 데리러 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들 마음도 그냥 니네가 사정이 급하니까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혼나니까 또 배급에서도 까이고 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다가 데려온 학생들이나 선생님한테 들키면 일단 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교 가면 혼난다 그랬죠? 네. 네. 어떻게 혼내나요? 북한에서도 학생들 때리나요? 네. 심하면은 진짜 많이 맞고 그러는데 또 여자 선생님들도 손이 맵잖아요. 아. 기시장도 이렇게 몇 번 맞아봤고요. 처음에는 계속 아이들이 계속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 때문에 한 고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막 몽개 받고 막 왕따 당해 그런 좀 비슷한 걸 받았었어요. 막 나가면 또 왜 학교 안 나와 막 이러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고 막 그럴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니네도 나처럼 돼봐라 학교 잘 나올 거냐고 그렇게 막 반박할 때도 있고 네, 부모님들이 이제 중국에 갔다. 그런 학생들은 어찌 보면 이제 좀 동정을 받는다. 불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럼 박은정 양의 어머니나 언니가 중국에 갔다는 걸 학생들이나 선생은 알고 있은 거나요? 네, 저희는 진짜 작은 동네라서 중국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어졌다. 누구네 집에 누구 없어졌다 하면 다 중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쟤는 말로 중국 갔나 봐. 왜 요즘 안 보이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되게 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월경을 해서 중국에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가 권력기관에서는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고 네. 또 감시도 하고 통제가 심하잖아요. 그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어때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게 부모가 이제 중국에 갔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왕따시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은 그래도 같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또 1996년도에 처음 이렇게 막 중국 갔다 오고 그렇게 시작됐을 때는 되게 막 반역분자라고 되게 네. 많이 놀림을 받고 막 그랬었는데 2003년도만 해도 중국 가는 걸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90년대 중반이죠. 네. 통계상 이제 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찌 보면 탈북자가 대량 발생을 한 거지요. 네. 20, 30만 명이 탈북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도 탈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 속에서는 같이 사는 주민들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닥 나쁘게 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네. 그게 어찌 보면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역분자로 낙인이 찍히는 이런 건데 주민들이 서로 그걸 융화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도 탈북을 할 수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걸 그 입증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박은정 양의 어머니와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탈북했다는 걸 아니면 탈북할 때 그 어머니와 언니가 이제 탈북한다고 얘기했나요? 은정 양한테? 처음에 엄마가 탈북할 때가 2002년 1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나갔어요, 집에서. 그날도 설날이었는데, 북한 1월 1일에 되게 굉장히 좀 뜻깊게 세고, 또 한 해가 넘어가는 해고 해가지고 되게 좀 떡도 많이 해먹고 막 그러거든요. 예, 한국하고 좀 들리죠? 한국은 네. 이제 음력설을 네. 크게 세는데, 북한 양력설을 이제 크게 세잖아요? 네. 네. 떡도 해놓고 나름대로 명절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또 그때도 또 엄마한테 난폭하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1월 달이면 저희는 방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아버지 혼내주자 방학 동안 혼자서 뭐 어떻게 사나 보자고 넷이서 같이 도망쳤거든요. 집에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빠 혼자 두고.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엄마는 예전에도 중국에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엄마가 중국 갔다 오다가 잡히신 거예요. 잡혔다가 다시 도망쳐서 중국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다시 못 오게 된 거예요. 북한 땅에 못 오게 되니까 큰언니가 엄마 찾으러 간다고 먼저 또 중국에 간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언니가 또 안 오고 하니까 작은언니가 또 간 거예요. 작은언니가 가면서 갔다가 엄마 찾으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언니 그냥 둘이서 울면서 언니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또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네끼리 나갔다가 지금 너 혼자 들어오냐고. 그때부터 아빠가 저 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엄마랑 언니 다 빼돌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때 당시에는 박은정 양이 아직 나이가 어렸으니까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그때 혼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혼자 몸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그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이 타국에 가서 어떻게 동생까지 데리고 살아날 수 있겠나. 내가 일단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떠난 것 같네요. 네. 자, 오늘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가 인간에 의해 처음으로 인식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일입니다. 장식품으로 쓰이고 있던 호박이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발견하였을 때였죠. 원래 호박은 황금색을 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요. 호박의 원석을 구형이나 고공 모양의 장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할 때 우연히 호박이 전기를 띤 작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이렇게 마찰에 의해 생기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하는데요. 호박에서 마찰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호박 속에 신이 머물고 있다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박을 호신을 위한 부적으로 몸에 달고 다녔다고 하죠.

트럭은 미끄러지듯 산골길을 달려갔다. 10월 초 달도 없는 캄캄한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 랑님 산맥에서 흘러내린 영훈강이 산골짝으로 흘러내렸고 그 영훈강 줄기를 따라 월왕령을 또 넘었다. 임진왜란 때 이태조의 영정이 넘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월왕령은 영흥에서 여독으로 가는 관문으로 이곳을 넘는 사람들은 눈물의 고개라 이름 붙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구미아군을 걸쳐 험한 산구비를 지나 수용소로 가는 이 길은 수용소와 미부를 잇는 유일한 길이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흰 모래가 손을 잃어 빙 돌아간 위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감시등 두 개가 2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정문으로 보이는 곳에는 무장한 두 명의 군인이 지켜서 있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보초병들을 향해 중자가 뭐라고 하자 가시 철망을 친 대문이 열리고 그 속으로 트럭이 빨려 들어갔다. 오른쪽에는 시커멓고 뾰족뾰족한 건물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정신병자들을 수용하는 음침한 독방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 군부대 죽 15호 여독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되어버렸다. 꾸민들 생각이나 해봤던 곳인가. 우리 집 식구 누구나 철문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그곳이 정치범 수용소인 줄 몰랐고 우리가 정치범이 되어 그곳에서 살게 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 빨랑빨랑 못 내려? 뭘 이렇게 꾸물거리면서 기래? 예, 일군 대사. 예. 걔들 그 정리가 다 된 대로 담아실로 들여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고함에 쫓기듯 귀화집 맞은편에 초가인 듯한 작은 집으로 들어가니 긴 목노가 두 개 놓여 있었다. 난생 처음 목노 의자에 앉으니 대자 계급을 단 풍채 좋고 잘생긴 사람이 들어왔다. 수용소장 박청서였다. 당신들은 당의 유사상 체계에 조회되는 발언을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통제구역입니다. 편지도 안 되며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당과 수령을 위해 헌신한다면 새로운 삶이 고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매장되는 곳. 이곳은 여독 수용소며 당신들은 현재 수용소 수감자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니, 수용소라니. 여기가 그럼 그 말로만 듣던...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곳이 자급자족이며 상점도 진료소도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실도 있고 학습실도 있습니다만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과 수령의 크나큰 배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김영자 세대는 식사를 하고 제3작업반으로 가시오. 그가 나간 후 웬 사람이 식당으로 가자며 우리를 데리고 나갔다. 밖은 뺨을 쳐도 모를 정도로 캄캄하기만 했다. 5살짜리 상현이가 식당에 간다니까 옥류관에 가는가고 물었다.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이 콱 쏟아졌다. 그래, 옥류관으로 간다. 나는 그렇다 치고 천진난만한 애들까지 왜 이런 불쌍한 처지에 내몰렸을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기와집 뒤의 식당으로 가니 멀건 소금국에 통강냉이 밥이 나왔다. 습관 안 된 우리는 구밥을 넘기지 못했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밤길을 떠났다. 구읍리 3작업반까지는 안내사도 없었다. 세 번째 동네로 찾아가라고 해서 무려 2시간 낯선 밤길 십리길을 걸어 3작업반으로 갔다. 어머니는 2살 손자를 업고 아버지는 10살 손녀와 8살 손자를 잡고 나는 5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일곱 식구는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산길을 걸었다. 너무나 캄캄해 발을 헛디디기가 일쑤였고

또한 계속되는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이기주의를 낳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에 민족적 자존심이 강해졌던 우리 주민들도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 모두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국경연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주민들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군인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북조선의 김정일과 구축군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군인 여러분, 지금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강연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은 지금도 북조선의 모든 군인과 인민들을 어린애를 올리는 마냥 뻔한 사실을 놓고도 아직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욕구 충만을 위해 남의 나라 물건에 현혹되어 외제차에서 외국의 모든 물품 그리고 모든 음식에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수출해오는 김정일과 구축군들은 민족적 자존심을 떠들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민족적 자존심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념, 정치 이념, 지도 이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문지사에서 좀 논되는 거 보게 되면은 탈이념이라든가 이념엔 관계없이 정치를 하겠다든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실용주의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념이라는 게 뭐인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말하자면 삶의 목적과 수단 방법에 관한 원칙을 담은 사상입니다. 이 개인의 경우에도 내가 뭘 할 것인가? 뭘 목표로 해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개인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서 해결하겠다.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 경우에는 이게 더 필요하다.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 목적을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적의 통일이 없이는 사람들의 협조를 통일시킬 수 없거든. 또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을 실현하는 기본 방법이 뭐이겠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뻔한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성되는 조건과 환경에 맞게 해나가도 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뭘 이상으로 해서 살아야 하겠다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못했거든. 그런 이념에 대한 이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고요. 지금 북한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이념을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서 고정불변한 잘못된 이념을 강제적으로 전부 그걸 가지고서 하나의 이념 가지고서 요지부동으로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망치지만은 그러나 그럼 이념으로서 하나로서 거짓말이지만 철저하게 하나의 이념으로서 단결시키는 건 저런 빌어먹는 상태에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힘이라고.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자본주의는 어떤 거이고 사회주의는 어떤 거이고 저는 몰랐거든. 민족주의는 어떤 거이고 자유주의는 어떤 거이고 하나도 알지 못했지. 그 결과 남북으로 갈라져서 오늘에 와보게 되면 한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원래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가가 사인 출신이거든. 그래서 실용주의적으로 사고는 잘하는데 그걸 이념적으로 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 영국이 제일 발전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아주 실천적이고 실용주의적인데 독일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이념으로 만들어서 공상을 하게끔 또 만들어. 현실적이 못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역사 무대에 올라가지고서 정말 위대한 성과를 달성했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주의라는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계속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대두하는 걸 막지 못했거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사상인데 그게 대두해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세계적인 체계를 발전하는 건 막지 못했어. 결국은 냉전을 통해서 이겼지만 사상적으로 이긴 게 아니야. 사상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어. 원래 실력이 월등하게 앞섰고 그러다 보니까 자네 때문에 그 자본주의 나라들이 동맹을 했고 강경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침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하게 한 것이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극복한 겁니다.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는 진영 내부에서 그것이 와해되겠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이 그 전에 발생할 때나 냉전에 이겼을 때나 냉전 후에나 같다고. 다른 게 없어.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자본주의적 이념이 그걸 극복했는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자꾸 받지 않소. 저런 그 빌어먹는 김정일의 사상적 영향까지 받고 있지 않나.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햇볕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그것도 하나 가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 아주 뻔해야 되간데 그거 안 하거든. 리념을 무시해서 리념 없이 리념에선 벗어나서 탈리념 정치라고 했다. 무슨 말인가? 리념은 정치하는 사람한테 필요할 뿐 아니라 인민에게 국민 대중에게 필요하단 말이야. 국민 대중을 위한 정치는 국민 대중의 이념부터 세워줘야 돼. 먼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기본 방법은 뭐이다. 이것부터 국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고. 그 쉬운 게 아니야. 국가의 정치를 해나가는데 첫째라도 둘째라도 제일 중요한 게 정치가들은 처음에 이념부터 세워야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왜 그런가? 또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려줘야 돼. 국민들에게 다 알려줘서 국민들이 그것을 잣대로 해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을 떠난 정치가 있을 수 있나? 국민이 햇볕 정책 좋다 해도 그럴듯해. 또 민주주의 좋다 해도 그럴듯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돈 정치를 해가지고서 결국 표나받기 위한 걸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념 문제는 기본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연구하고 물론 리념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그걸 더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전략은 이 리념이야. 큰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당면 목표는 뭐이다, 전망 목표는 뭐이다, 그것을 수행하는 근본 방도는 뭐이다, 이걸 세워주는 게 이게 리념이야. 이념이 무슨 공산주의 이념만 있나? 민주주의 내부에서 이념을 계속 발전시켜야 돼. 이념이 옳게 샜는가 안 샜는가 그런 걸 무엇 가지고서 판단하겠는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밑천으로 되는 건 뭐인가? 그건 자연을 개조해서 자연의 힘을 인간의 힘으로 가져오는 거이거든. 사회적 자유로 만드는 거이거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은 자연의 힘을 자기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가공하는 게 인간 개조 사업이고 사회관계 개조 사업이에요. 인간개조 사업의 견지에서 이념이 잘 샜는가 안 샜는가는 무엇까지 고민을 하겠는가. 기본은 교육이지. 과학, 교육이 사람들의 정신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여기서 불평등이 없어야 돼.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건 어디서 고멸하겠는가. 정치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거. 자연개조 사업의 이익은 뭐예요? 물질적 힘을 강화하는 게 이게 자연개조 사업에서 얻는 거예요. 인간개조 사업에서는 뭘 얻는 거? 정신적 힘이야. 근데 세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정신적 힘, 물질적 힘, 사회협조의 힘. 정치라는 그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협조관계의 본질상. 협조가 잘 되게 되면 그만큼 정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적 협조를 어떻게 하는가? 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소. 공동적으로 행동에 협조하는 방식이 법을 통해서 된다고요. 법 질서가 잘 샜는가 세지 않는가. 계속 혼란 상태에서 법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되고 이건 협조력이 자꾸 약화되는 거에 의미하지 않소.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국민들이 옳은 이념을 가지도록 하게 해가지고서 그 집안 외에서 우리 당에 주장하는 게 인민의 이익에 맞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념을 떠나서 한다. 이념이라는 게 기본 원칙이야. 북한에서 제정신을 가진 놈이 하나 있어. 못 가지게끔 만들거든. 세습제로 물려준 것까지도 반대를 못하게끔 만들지 않았는가. 몇백만 굶어죽었어. 그거에 다 김정일이 덕택으로 살아나간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놈들은 자기 독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념을 공부를 못하게 만들지 않나. 학습회라고 하는 게 그것은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기 위한 학습회지 사람들에게 진짜 이념을 주기 위한 학습회가 아니거든. 이게 결국 김정일의 생각이 아니에요. 깨우쳐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교조주의적으로 자꾸 따로 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념이 되나 그렇게 얘기해줘. 따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저기서 뭘 볼 줄은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확고한 목표를 줘야 된다. 이게 정치의 출발점이다. 이게 옳다 하는 목표를 줘야 거기서 사상적으로 단결될 수 있거든. 협력할 수 있거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리념이야. 리념 단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토의를 해야 된다. 토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해야 된다. 왜 그런가? 민족주의하고는 뭐에 다른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건 왜 나쁜가?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햇볕 정책도 일리가 있고 친북이라고 하는데 무슨 친북이 김정일이가 북을 대표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마저 없지 않소. 민주주의라면 인민이 주인으로 돼야 되는데 경제 발전에서도 인민이 주인이 돼.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그래도 잘 못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 거기서 제일 인민이 주인이 못된 게 뭐겠어? 경제 분야에서. 실업자지 사상 문화 분야에서는 뭐인가? 학교에 제대로 댕기지 못해. 병 치료도 제대로 못해. 주인이 못된 거지. 정치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이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주인 구실을 못하지 않소. 결국 정치의 주인은 인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민이 아무도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되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2를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2-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싶어 말할 순 없어도 사람 만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